계시곡이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자. 나는 너무 공부를 설레요. 난 요한계시록 말이지. 이렇게 무게 난 쉽다고 봐. 오, 왜? 글쎄,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감이지. 나 막 설레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 네. 이제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첫 새로운 수업. 성수학도 하는 날. 예. 예. 오늘은 이제 새 책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행전 강해를 아주 열심히들 공부하셔서 전부 우수한 성적으로 점수가 잘 나왔어요. 예. 다음에 이제 성적표 놀아드릴 테니까. 네. 예.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이제 새 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 오태근 학생은 무슨 느낌이 들어요? 어려울 것 같은 느낌. 어렵다. 네. 어려울 거. 저는 왠지 이렇게 막 부담스럽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 계시록은 혼자서 집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읽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네. 저는 이번 기회를 아주 벼르고 벼르고. 그래요. 네. 선생님이 부담이 되는데. 네. 우리 방경님 학생은 계시록 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계시록 하면요,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올 것 같은, 읽고 있으면 예수님이 곧 내일이나 모레 오실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 읽었다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네. 옳지. 우리 김상훈 학생은 선생님이 막 교실 들어오다 보니까는. 네. 뭐 요한계시록 뭐 쉬워 그런 소리가. 아니요.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일단은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저는 사실 저도 솔직히 인간이니까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니까 정말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상원 씨가 수준 있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저 사회생활을 할 줄 알아요. 네. 목사님. 네. 짱. 어울리지 않게 애교를 따라. 우리 백원경 학생은 요한계시록 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는 그냥 두려운 느낌이 그냥 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괜히 뭔가 모를 두려움. 뭔가 모를 두려움. 네, 뭔가 모를 두려움. 이제 죄가 드러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 백원경 학생 상당히 막연한 얘기를 한 것 같이 들려지지만 사실 보편적으로 계시록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바로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요한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하면 보편적으로 어려운 책, 뭔가 이렇게 전설의 고향처럼 맞아요. 뭐 이렇게 벌어질 것 같은. 그리고 까불면 무슨 것 심판이 임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우리가 이제 선입관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이 계시록 주석을 안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려워서 안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칼빈 선생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도 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또 설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도 계시록 강해나 계시록 그 책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에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각각의 이야기를 해놓기 때문에 이 책 보면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책 보면 저 말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 부분을 강해하거나 설교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꺼려해요. 그만큼 견해가 다양해요. 사실 저도 이 강해를 이제 우리 학생들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채적 책 참고하고 준비를 하면서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수학당을 많은 또 목사님들도 보시고 성도님들도 많이 기대하고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라도 좀 엉뚱한 얘기를 했다간 또 공격의 화살이 날아오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첫째 성령님께 이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을 의지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나 논리로 풀 생각을 하면 어려워지죠. 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전체 학생이 따라서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쉽다. 쉽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 네. 네. 네.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쉬운 게 아니라 우리 상훈 학생. 네. 네. 이 계시록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록한 책이에요. 네. 그 사실을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충분히 일반 성도들도 이 책을 보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너무나 왜곡된 해석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걸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진짜 맞는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 성서학당에서 이 처음으로 강의하는 이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물론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또 이 성서학당을 지켜보시는 모든 시청자들께서도 성도들께서도 이 요한 계시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저 먼 후에나 벌어질 어떤 미래에 초점을 맞춘 책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장 오늘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책일 수도 있어요. 그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다 여십시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강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초점 송태규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찾기가 쉽죠? 네. 네. 네.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네. 자, 1장. 우리, 오늘은 8절까지 읽는데, 8절까지 마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 첫째, 둘째 시간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돼요. 대응.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대개, 서론을 잘 들어야 나머지 게 쉬워지지. 네. 학교 개강하다 보면 이런 학생들 꼭 개강날은 안 와. 맞아요. 아. 숙제가 뭔지 무슨 교재를 공부하는지 전혀 모르고 첫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참석을 해가지고는 오리오리 해가지고 나머지 시간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학생들 아주 다 잘 오셨어요. 네. 그래서 서론 시간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네. 자. 1절서부터 우리 저기 백원경 학생 네. 옆으로 순서대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8절까지 읽었는데요. 벌써 8절만 읽어도 아주 생경스러운 용어서부터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하고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니까는 좀 심각해지죠. 네. 그런데 네.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이제 한 단어 한 절씩 살펴가다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게 금방 느껴질 겁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 저를 봐요. 자, 저를 보시고 이때까지 들었던 계시록에 대한 모든 이론과 논리를 다 내려놓고 아주 담백하게 우리 김상훈 학생 네. 계시록 하면 어떤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냐고. 계시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실 장차 오실 그 기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아, 그 기쁨에 대한 예, 기대. 예. 네, 우리 방경님 학생. 이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네. 아니 편하게 편하게. 하늘에 대한 어떤 소망함이. 장차 예.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 소망. 우리 오태근 학생.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분해야 될 것들. 남은 인생 가운데 그냥 어떠한 것들을 구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지혜? 그것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강의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다른 것들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읽었는데, 뭐, 그나마 조금 이제 그걸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좀 있어요. 우리 저기 백원경 학생. 네. 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데, 호기심 궁금함. 호기심 궁금함. 그 호기심 궁금함이 뭐에 대한? 무엇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있고요. 네.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끝, 다가 아니고 또 그 다음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어떤 모습일까? 그렇지. 아, 지금 여러분들 그 요한 계시록에 대한 기대를 선생님이 다 모아서 두 가지로 결론을 내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기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 그죠? 맞죠? 네. 네, 어떤 나라일까? 이런 이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 그 기대가 있다. 또 하나는 그게 언제일까? 그죠? 그게 언제일까라는 시간 또는 시기 여기에 대한 어떤 저게 아주 큰 이슈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네. 계시록의 이제 강해나 여타 이제 글들을 보면 또 성도들의 관심을 해집어 보면 결국 저 두 번째 주제가 가장 묵직한 질문들이에요. 자, 우선 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게 메인 기대는 될 수가 없어요.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언제일까? 그날에 구름 타고 오실 날이 언제일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사람이 우리 1992년 10월 달에 아주 한국의 뭐 이상한 선교단체 때문에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중계까지 하고 그랬죠.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한국의 땡땡 선교회가 이제 모여가지고 오실 주님 기다리는 그 열광적인 모습을 막 엄마 아빠들이 와서 그 자기 자녀들 데려가려고 그러는데도 뿌리치고 당신 모양 그러고 말이지. 어우, 제가 아주 충격받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이때 그 사건을 기억납니까? 네. 예,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회 사람들이 전부 어디 한 군데 모여가서 다 집어던지고. 자, 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현실을 놓게 됩니다. 네. 현실을 놓게 돼요. 저는 이런 경우를 목회하면서 아주 자주 경험을 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모 교회에서 중등부 이제 지도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교사 중에 한 분이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조금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부인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돌봄을 잘 받질 못해서 이상한 이교 집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진 거 쉽게 얘기하면. 빠졌는데 그 이단들이 뭐를 강조하는 이단인가 하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걸 계속 그 집단 사람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가리킨 겁니다. 자, 언제 오실지를 시간을 안다면 준비하기가 훨씬 쉽겠죠. 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이분이 했는가 하면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 학교 다니는 걸 다 그만두게 했어요. 뭐 곧 오실 텐데.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남편이 그나마 남겨오는 전세거리를 빼가지고 돈을 이 집단에다 갖다 바치고 그 집단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말리고 권면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집단만 횡재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갈취를 당하고 착취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 교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얼마나 많이 빙자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기대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부 이런 논리를 어느 성경을 인용하냐면 계시록을 이용한다. 계시록 내용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협박하기가 딱 쉽게 돼 있어요. 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지, 뭐 대접이 쏟아지고 인치고 짐승의 수가 나오고 이러니까 연약한 인간은 그런 용어를 모르죠. 보기만 해도 섬찟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그걸로 성직자란 이름을 가지고 막 강조하고 억압하면 이게 종교 폭력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멀쩡한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이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이 그런 잘못된 시각들 하나씩 바꿔 나가고 교정할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이라는 책은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차원의 그림이 아니에요. 오늘 현실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왜 필요하고 능력이 되는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책이 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초점이 있어요. 세 가지 초점, 계시록은. 이 계시록의 첫째 초점이 뭐냐면 세상에 세상에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다. 이게 초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세 가지 초점을 다 설명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두 번째. 첫 번째는 종말이 있는데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나라, 새 사람이 임할 것이다. 새 하늘, 새 땅, 새 땅, 새 사람, 새 나라. 뭐 새 나라는 안 해도 됩니다. 새 사람. 새 사람. 여기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의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로서 요한계시록이 일관되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초점이 있어요. 첫째, 뭐가 있다? 종말이 있다.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계시라는 주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계시라. 계시.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조금 더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씀을?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시책이라 그러죠? 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얼핏 보면 비슷한 얘기 같죠? 그런데 네.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말 그대로 계시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묵시라 그러는데 묵시. 자,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도 묵시 문학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죠? 네.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바울이 그 어디였죠? 다메섹. 네, 다메섹. 그렇죠. 예, 네. 네, 우리 방경님 학생이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본 그 광경이 어디 문학에 나오는 광경이에요? 묵시 문학.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구약 성경의 묵시 문학의 실현으로 이해가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묵시 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계시록은 묵시 문학의 형태로 쓰여졌는데 구약에도 묵시 문학의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 네. 또 에스겔 이런 책들이 묵시 문학의 형태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저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또는 스가랴와 같은 묵시 문학의 형태 말고 예언의 책이 있어요. 그걸 선지서라 그러죠. 네. 선지서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옳지.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또 소선지서. 이런 책들이 소선지서 예언의 책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와 예언서의 차이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차이가 있어요. 첫째, 계시라는 책은 말 그대로 종말에 나타나는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종말에는 이런 이런 그림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종말에 관한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종말의 이해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저 시간, 어떤 역사의 끝에 벌어지는 그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예언은 뭐냐? 예언은 그 종말에 관한 그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 프로세스를 포함한 내용이 예언서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정리합니다. 어렵죠? 네. 근데 이 서론 시간을 잘 넘어야 돼요. 계시라는 거는 장차 일어날 어떤 궁극적인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예언서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그림으로 구현되고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이것을 설득해 나가시고 운영해 나가시고 펼쳐가시는가를 뭐를 포함해요? 프로세스, 과정을 내포한 글이 바로 이 예언서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 보면 3절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지키는 자는 무슨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저 어떤 시간의 끝에 펼쳐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의 끝의 모습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운영해 나가시는가에 성도들이 동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예. 자, 그 다음에, 자, 계시라는 것은 그래서, 그 계시가 구현되고 그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죠. 네, 네. 이게 이제 계시와 예언의 차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종말이 예, 이건 계시록 전체 이해 속에 이 종말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마지막 22장까지 공부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은 안 돼요. 자,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까? 우리 저기 오태근 학생. 예수님이 떠나시고 으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사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틀리지 않았는데 조금 덜 정확해요. 십자가의 사건부터 네. 다시 오시는 그 통째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기 십자가의 사건이 있죠? 이 사건서부터 다시 재림하는 이 전체의 기간을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또는 성경의 전체 시각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종말. 종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아,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이거는 시간의 어떤 역사의 끝선, 피니시라인,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들과 여기 선생님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종말이 안 온 겁니까? 종말 속에 있는 겁니까? 종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도래한 종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종말론에 관한 시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잡혔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종말론이 설득력 있게 맞으려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만이 이게 종말이 돼요. 네. 이거 예수님에 대한 그 신학은 뭡니까? 뭐라 그래요? 기독론이라 그러죠? 네.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이론을 벌써 공부합니다. 첫째, 종말론. 종말론이 무슨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논리예요. 두 번째, 이 종말론이 바르게 되려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 죄수가 적어도 누구이어야 이게 종말이 됩니까? 예수님이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뭐가 돼요? 바른 기독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말의 시간이 잘못된 집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사도행전 강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안식일 같은 경우에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나. 네, 메시아. 같이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립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기다리는 메시아와 다르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예요. 네. 맞죠? 네. 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예요. 네. 다시 오실 메시아. 근데 유대교나 안식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제 오실 메시아. 처음으로 오시는 메시아. 네.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선지자이지 예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상훈 학생 이해가 돼요? 예. 네. 우리 상훈 학생만 이해만 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건 농담이고. 또 상처받을라. 아, 우리 이제 어디를 좀 성경을 한번 찾아야 되겠는데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8장 구약성경 1246쪽 옛날 성경으로는 1395쪽 누구 찾은 분 먼저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예, 거기 내가 2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네. 쭉 해가지고 11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11장 마지막 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그 다음에 12장 1절을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중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책에 기록된 무슨 자가?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책은 앞으로 펼쳐진 감추었던 책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계시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5장을 누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을 우리 방경림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 여기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어요. 누군가가. 울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울지 말라. 근데 그 책을 누가 연대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수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와 어린 양의 표현은 사실상 같은 분을 설명하는데 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가지 더 발전을 하십시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사건부터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진짜 피니시 라인 네. 마지막 라인까지의 전체 시간을 마지막 때 또는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사는 먼 훗날 마지막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가서 한번 선생님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네. 지금 계시록은 그렇다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책이니까 오늘 성도들의 현실과 밀접해요? 밀접하지 않아요? 밀접해요. 가장 밀접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연결이 됩니다. 기독론이. 적어도 이 종말을 그렇게 이해하려면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적어도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이 땅에 남겨진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 남겨진 선물.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에 남겨진 선물이 뭘까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자도 있고 성경 말씀. 제자, 성경 말씀. 자, 옳은 얘기인데 우리 상훈 학생 뭐라고요? 복음. 예, 예. 예, 말씀이 복음이고. 예. 또, 그걸 조금 통틀어서 한번 다른 표현 뭐 없을까요? 선생님 혼자 얘기하지 말고, 예. 우리 학생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봐요. 구주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도? 크리스천?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도를 다 잃는 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잠이 확 깨네. 제자? 제자. 아까 나왔던 얘. 네.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자녀? 자녀?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자녀의 모임을 뭐라 그래? 교회. 교회. 교회란 말이야. 그 쉬운 걸 뭘 이렇게 자꾸 돌아와요. 교회죠? 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 땅에 허락된 선물이 교회예요. 맞죠? 네. 네. 교회는 말씀을 주셨고, 뭐, 또 뭘 주셨어요? 제자도 있고. 말씀을 주셨고, 교육자를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은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까? 믿는 자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걸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종말의 그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나 그 시대가 그만큼 성도들이 신앙을 붙잡고 살기에는 너무 극악하고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뭐냐면 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림 언어로 많이 설명하셨을까? 그러게요. 네? 서술식으로 쭉쭉쭉 그냥 써서 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봐요? 우리 백원경 학생 한번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뭘까? 제 질문을 잘 들어봐요. 자기가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환희 넘은 환희스러움을 경험할 때 있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그럴 때는 그게 말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글로 표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글자나 언어로 설명하기엔 감당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장엄하고 엄청난 복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제가 사원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서울이 얼마나 큽니까? 서울이요? 네. 서울이 이따만큼. 이따만큼. 거의 유치원 수준이에요. 예. 서울이 크다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네. 뭐 가로 몇 킬로에, 세로 몇 킬로에. 뭐 지름이 얼마니? 그렇지. 네. 그러면 그게 일반인들이 그런 수치로 서울 크기를 들으면 이게 들어와요? 크기가? 아니죠. 안 들어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서울이 얼마나 크냐 하면 5톤 트럭으로 쓰레기를 매일 2,000대 분량씩 토해내는 도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해는 안 돼도. 예, 예, 예. 있죠? 예,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분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다는 건 감이 잡혀요. 하여튼 뭐 엄청나다. 뭐. 엄청나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림 언어가 있어요. 이게 계시록의 기술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막 섬광이 등장을 하고 구름이 등장을 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언어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림 언어가 많이, 다시 말해서 묵시문학의 형태의 설명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보면.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로마 제국에게 이 메시지의 의미를 감추기 위한 의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계시록에 또 하나의 그 호기심이 있는 주제가 뭐냐면 666. 이게 뭐냐? 네. 그다음에 또 77. 14만 4천. 4천이라는 수에 안 들어가면 지옥불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야만 그러니까 티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헌금 내고 빨리빨리 들어오셔. 이렇게 이제 사기치는 집단들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이런 수를 볼 때마다 저게 뭘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게마트리온, 게마트리아 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알파벳을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복제하고 포괄하는 로마 당국에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볼 수 있는 일종의 암호. 그렇죠. 알아듣도록. 이런 한쪽엔 드러내고 한쪽에는 감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깨닫고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눈이 닫히고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양쪽에 둘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결국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 근데 이거는 절대 이제 공부를 앞으로 쭉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우리 어린 양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 대열에 서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굳건히 서 있으라. 이거를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 마지막 저쪽 사람들의 받을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종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서론 시간이라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없었죠? 다 설명 이해가 되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 세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 근데 이 종말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사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들어갈 수 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혹시 조금 더 알고 싶거나 또 질문 있으면 우리 학생들 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이 교회를 다니는 대상을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줬는데 그런 와중에 이게 이제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표현과 기법으로서 제시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그림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건 수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이해 못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결국은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 이해하나요? 이제 말씀을 배워가면서 영이 계속 열려가면서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네. 뭐 저도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다 알아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가면서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자, 오늘 서론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끝. 이번 주 성수학당 퀴즈는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 후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명했을까요? 1번 부니엘, 2번 모리아, 3번 헤브론, 4번 갈보리.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 1동 917-1번지 CBS TV본부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하늘을 사는 사람들,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류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새편 바이드림강을 한 권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괜히 뭔가 모를 두려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니까 정말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구나. 정말 수준 있는 얘기네요. 예. 목사님. 예? 짱. 어울리지 않게 애교를 따라.